Let's get it. Let's get it. Pay attention. 어려부터만 못 이겨볼까. 놀라버렸던 인심이란 말야. 맘에 들어서 너 그냥 say yes. 내가 너 부르면 너란 땡. And remember. 따란 따란 따란